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성이 미국 국민들의 조선 여행 중지 결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2일 미 국무성은 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매개 나라 정부의 대조선 정책과 무관하게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와 내왕을 장려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공고한 국가사회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근원 자체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미국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내 불순 세력들의 사척하에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몇몇 미국 국민들에 대하여서는 공화국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가하였으며 자국 경내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그냥 내버려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범죄자들을 법대로 다스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 행사이다. 미 행정부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걸거들면서 유치하게 여행 금지 조치 노름을 벌린 것은 공화국의 존엄 높은 권위를 헐뜯고 미국 국민들이 병진 노선의 기치 밑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잡모습과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실패상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인적 교류 제한 책동이며 우리를 적으로 보는 미 행정부의 시각의 반영이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대조선 족대시 정책 포기를 결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